HUBS. 홉사이트.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지금은 하루의 소식들을 홉스의 시각으로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홉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십 수백 가지의 사건들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홉사이트에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어제 잠실에서 열린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인 드래프트의 전반적인 진행과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전해드릴 두 번째 소식은 청년 취업난에 대한 소식입니다. 취업난의 심각성과 현재 상황에 대해 이 시간에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2025 KBO 신인 드래프트가 어제 오후 2시부터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교 졸업 예정자 84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86명과 기태 선수들을 포함해 총 1,197명이었습니다.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총 11라운드까지 진행됐고 전체 110명의 선수가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지명 순서는 2023년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10명의 신인이 2025 시즌에 KBO 리그에 입성하는 가운데 전체 1순위의 영예는 덕수고의 정현우가 안았습니다. 정현우는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찍부터 1순위 후보였는데요. 정현우는 왼손 투수로 시속 150km가 넘는 빠른 공을 던지며 제구와 경기 운영 능력도 탈 고교급 선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정현우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1순위로 지명되며 키움 히어로즈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제 드래프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삼성 라이온즈는 대구고의 저완 배찬승을 뽑았습니다. 배찬승은 봉황기 고교 야구대회와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 등에서 호투를 펼쳐 지명순위를 끌어올렸는데요. 왼손의 시속 150km 강속구가 배찬승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에서 활약 중인 영건 선수들의 이름은 단 한 명도 불리지 못했습니다. 최근 신인 드래프트에서 최강야구 출신 롯데 정현수, 키움 고영우, 한화 황영묵, KT 류현인 등이 선발된 사례가 있기에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강야구에서 활약 중인 인하대 문교원, 성균관대 이용원, 동의대 유태웅 등이 드래프트에 도전했으나 모두 탈락해 충격을 안기게 됐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일을 하는 청년 수가 2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큰 폭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며 고용률도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단시간 일자리가 200만 개 이상 늘어난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줄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로는 그 영향이 미미해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급 폭염까지 겹쳐 취약계층 일자리인 건설 일자리마저 역대 여름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15세부터 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7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이 연령대의 고용률도 0.3%포인트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올해 5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새 23만 1,000명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해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또 건설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9월 12일 헙사이트에선 2025 KBO 신인 드래프트와 청년 취업난 문제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사이트는 유익하고 중요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9월 12일) 오늘의 상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치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치 소비는 제품 브랜드나 광고보다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만족도에 따라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소비 방식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넘어 해당 구매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발전 중인 겁니다.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미닝아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가치 소비는 윤리적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친환경 제품이나 제조 과정이 담긴 소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4월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제품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소비자가 93%에 달하기도 했어요. 유통업계의 가치소비 브랜드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마트의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전문 브랜드 친환경 과일 매출은 직전해보다 17% 넘게 성장하며 340억 원 이상을 달성했죠. 특히 저탄소 인증 과일의 대표 상품인 사과와 포도의 매출은 2배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상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상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김민지, 아나운서 방서인, 그리고 엔지니어 우수연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